서울에서 동북쪽으로 한 300리쯤에 개성이 있습니다. 송악, 개경, 동비홀 이런 옛 이름으로 불렸던 개성. 919년부터 한 500년간 고려왕조의 수도였었죠. 저는 개성 하면은 개성인삼과 선죽교가 먼저 떠오르고요. 또 조선 건국 후에는 행상으로 전국의 경제권을 휘잡았던 개성상인, 즉 송방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송방, 그러니까 개성 사람들이 상업에 뛰어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개성 사람들이 바뀐 나라의 정치판에 끼어들기가 싫어서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 위원회라는 곳에서 통일 한국의 새로운 수도로 이 개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수도는 역사성과 상징성, 발전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 개성이 가장 알맞은 것이라는 거죠. 뭐 그런대로 합리적인 주장 같습니다만은 아무렴 새 수도가 구파발인들, 개마고원인들 어떻습니까? 통일만 된다면요.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에서 백선희 씨, 그리고 충북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는 최영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Le Professionnel 중에서 Le Vent Le Cri, 바람과 외침이라는 곡. 엔니오 모리꼬네의 그 느낌이 팍팍 나는 곡이었죠. 오늘 날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혼났습니다. 낮에도 아침에도 안개비가 계속 내렸는데 이런 날은 뭐 회사에 나오지 않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법률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따뜻한 차가 어울리는 그런 날이었죠. 자, 루 프로페셔널 중에서 바람과 외침. 이 곡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입니다. 아주 상큼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서울 서초구에서 대세화고등학교에 계시는 나기봉 학생. 탐 크루즈의 영화들에 전부 별점을 먹여가지고 저에게 주셨네요. 별점을 먹였다는 표현을 나기봉 학생이 적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별을 차지한 영화의 음악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 중에서 상큼한 노래를 틀어주면 정말 중간고사를 잘 볼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할 길 있습니다. 나기봉 학생. 자, 이 곡 들려드립니다. 시험 잘 보세요. 레인맨 중에서 아이코 아이코. 오늘은 신디로퍼가 부릅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가슴 아픈 눈빛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 안녕. 장하두의 새로운 앨범 축축보. 애틋한 사랑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보세요. 장하구의 축축보. 홀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거지도 쓸신의 역상증어 보통의 무협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신비로운 화면과 전편에 걸친 사랑 이야기, 거기에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영화의 재미를 더욱 돋구어줬다고요? 충북 청주 세광고등학교의 박용진 학생이 신청해 주셨죠. 백발마녀전 중에서 이션스의 아이, 일생 최애 주제가였습니다. 장국영과 임청하가 주연한 영화였죠. 하이텔로도 정배학생 신청해 주셨고요. 충북 보은에서 정현국 씨도 신청해 주셨는데, 원래 이 영화 속에서는 장국영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번에는 여명, 아시죠? 여명이라는 가수이자 배우가 자신의 앨범을 수록한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성수의 아이, 일생의 가장 위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여명은 여러분 아시죠? 최근 국내 팬들에게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홍콩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탤런트 출신인데요. 탤런트로 출발해서 지금은 영화배우와 가수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홍콩 배우들 대부분이 가수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기자로 먼저 출발한 후에 가수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홍콩의 스타들을 중심으로 시간 꾸며봤습니다. 사실 홍콩 배우들 노래 실력 대단해요. 그 영화 주제가 한두 곡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독집 앨범까지 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단 이 홍콩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일본의 배우들도 그렇죠. 브리짓 바르도, 이사벨 아자니, 까쥬 있는 드눈프 같은 프랑스 배우들은 모두 앨범을 발매했었습니다. 아마 배우로서 먼저 성공한 뒤에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홍콩 스타 중에서 국내에 소개된 원조격 스타 하면 영화 수잔나의 주인공이었던 리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청, 우리말로 이청이고요. 리칭이라고 중국에서는 부르죠. 이 수잔나는 백혈병에 걸린 19살 소녀 얘기인데요.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돼서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이 울렸다고 해요. 저는 후에 봤는데 이 영화 이후에 또 시한부 인생을 다룬 영화들이 아주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지금 한 30대 중반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 홍콩 스타 하면은 바로 이 리칭과 또 외파리 시리즈 영화로 유명했던 왕우라는 배우였죠. 왕우가 주로 무협 영화로 유명했다면 리칭은 무협물은 물론이고 멜로물로도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영화 스잔나의 주제가까지 직접 불러서 노래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했었죠. 그런데 이 노래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여가수도 이 주제가를 취입합니다. 안개, 무인도 이런 노래로 유명한 가수 정훈이 씨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화 스잔나의 주제가를 주연을 맡은 리칭이 직접 부릅니다. 스잔나. 미국 영화 음악이면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서울 구로구 구로우동의 양주희 씨 정말 이 곡도 괜찮았나요? 전 마치 창고에 있는 저희 아버지의 옛날 책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다 낡아가지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장. 지금 바로 들고 있는 이 앨범 표지가요. 아주 누렇게 변색이 됐어요. 한 20년도 훨씬 넘은 맞아요. 20년 넘었죠. 70년대 초니까 음반인데요. 그래서 약간 음질도 안 좋았습니다. 지글지글거렸죠. 리칭이 직접 부른 수잔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 덕분에 옛날 생각나는 올드 팬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하튼 참 이 리칭과 왕우행기 꽤 오래 갈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인기 있던 이들도 이소룡이 등장한 이후에는 슬쩍 뒤로 사라져버리게 됐죠. 자, 그리고 이소룡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었던 여배우 노라미요. 그러니까 정모문의 상기 공연한 배우죠. 노라미요가 리칭의 인기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일본의 영화 잡지였던 스크린이나 로드쇼를 쭉 보면요. 우리나라 스크린 로드쇼 외에도 일본에도 그 영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 잡지들을 보면 이소룡과 노라미요가 최고 인기 배우로 로버트 레드포드라든지 제인 폰다 같은 배우들도 경쟁 상대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인기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1979년에 취권이 개봉되면서 드디어 성룡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당시에 취권의 국내 흥행 기록이 89만이니까 정말 엄청났었죠. 성룡은 지금까지도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긴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성룡의 본명은 항생입니다. 그리고 17살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진원종이라는 예명을 썼다고 하죠. 성룡도 다른 홍콩 배우들처럼 음반을 취입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대만에서는 제1지라는 타이틀의 앨범을 발매해서 빅히트했다고 합니다. 홍콩 위성으로 수신되는 스타TV를 보니까 이 성룡의 뮤직비디오가 여러 번 방송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영화 취권2에서는 그 자신이 주제가를 직접 부르기도 했죠. 자, 한번 들어보죠. 취권2의 주제가입니다. 스위치인. 脚步你放轻松，秋过三旬你别偷溜，放大老虎鸡吃虫，鸡吃了虫它变成龙，看我脸红脖子也粗，心里明白我是英雄啊。最终写好汉一条，我说狂。 我最知道。 1위 고등학교의 김대준 학생 그리고 하이틀의 서정석 씨 잘 들으셨습니까? 성룡처럼 떠들썩한 곡이었죠. 그가 직접 부른 쯔이 취인 취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권법 아실 거예요. 맨 첫머리에 그 술 취한 듯한 음성이 영화의 분위기를 전해줬는데요. 취권2의 주제가 띄어드렸습니다. 홍콩 영화계는 참 좀 살벌한 데가 있습니다. 홍콩 마피아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성룡하면은 그 홍콩 마피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하나죠. 뭐 사실 우리는 실감이 잘 가지 않지만 마피아 조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콩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룡은 참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홍콩의 버스터 키튼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그 미국에서 채플린과 함께 영화산업 초기 대스타였던 버스터 키튼이 스턴트도 쓰지 않고 목숨 걸고 영화를 찍었던 배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룡도 스턴트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이렇게 이소룡, 소림 세시리즈, 성룡 이런 순으로 이어지던 홍콩 영화의 열기는 1987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주 독특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영웅 본색이 개봉되면서 아주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두 스타를 탄생시키죠. 바로 주윤발과 장구경, 이 두 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배우 출신들인데요. 장구경의 경우는 이미 가수로서 유명해진 다음에 영웅 본색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윤발은 홍콩 TV 탤런트 출신이죠. 그는 배우로 성공한 뒤에 간간히 가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수 이미지는 없어요. 하지만 장구경의 경우는 가수로서도 또 배우로서도 아주 인기가 대단한데요. 장구경의 레코드가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 레코드 업계에서는 중국말로 부르는 노래는 히트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통념을 뒤엎어버린 것이 바로 장구경의 레코드였고요. 그것이 바로 영웅 본색입니다. 자, 장구경이 불러주는 영웅 본색의 주제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구경의 고별 리사이틀 앨범 중에서 라이브로 띄워드립니다. 땅리의 지행, 당연정입니다. 于心的电影是一种享受的话，我同意。如果说同周润发拍电影更加是一种享受的话，我更加同意。理由就是他真的是一位超级的偶像兼一位超级的演员。再给你掌声，我心爱的发哥。不约起像红日发放今次，我伴你往日笑面重现，你轻叫声共抬望啊看高空，终于青天有你为意，拥着你当初温馨再涌现， 보너스로 장국영의 음성까지, 목소리, 말하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요. 지금 이 소리 지르는 여학생들, 여자들의 괴성 보면 이 사람도 뿐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프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지은 아나운서도, 음악의 세일을 진행하는 김지은 아나운서도 장국영의 팬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영화 잡지에서 장국영 사진을 전부 오려서 줬는데 아마 지금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청주 율량동에서 정미경 씨 신청해 주셨죠. 영웅 본세계의 주제가 땅리엔 칭, 장국영의 고별 리사이틀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우삼 감독의 것은 냄새가 좋다고 하셨어요. 대구의 박상순 씨. 그 영화가 화약 냄새와 담배 냄새로 가득 찼다고 하셨는데, 하이틀로 기세정 학생과 고덕호 씨, 허준석 씨, 서정석 씨, 수색의 왕윤식 씨, 그리고 박세윤 씨가 전부 영웅 본색의 주제가를 신청해 주셨네요. 자,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그러니까 이 87년 이전까지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던 홍콩 영화는 총 107편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87년 이 한 해에만 37편이 수입됐다고 합니다. 이 영웅 본색 때문에 홍콩 영화 수입 붐이 일어났던 건데요. 재밌는 것은 처음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 극장에 개봉됐을 때는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 변두리 극장들, 동시상영관 있잖아요. 그 동시상영관을 돌면서 차츰차츰 입소문이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컬트 영화를 사람들은 이 영웅 본색으로 꼽더라고요. 그만큼 역사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 홍콩 누아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 뒤늦게 본 셈이에요. 주윤발과 오우삼 감독의 또 하나의 콤비 작품, 첩혈상 같은 경우는 작년 미국에서도 비디오와 레이저 디스크가 발매되었었는데요. 발매하자마자 초판이 완전 매진돼서 주문해야만 살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홍콩 배우들은 배우, 가수 양쪽 모두 인기와 부를 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홍콩 연예 산업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명 스타 만들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콩의 연예인 지망생들은 연기학교에서 배우와 가수 수업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연예계가 만능 탤런트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미국처럼 스타가 계속 나오기에는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스타를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려다 보니까 배우라도 노래를 시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스타가 바로 유덕화입니다. 사실 그를 장하구, 여명, 곽보성과 함께 4대 천왕이라고 묶어서 광고하는 것도 홍콩 대중음악계가 구사하는 고도의 비즈니스 테크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들을 4대 천왕은 지난해 한 해만 하더라도 홍콩 가요 차트, 그러니까 홍콩 대중음악 차트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홍콩의 주요 음악상들도 모두 이들의 차지고요. 여하튼 유덕화도 배우로 출발해서 가수 겸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유덕화 TV 탤런트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직업인데요. 그 전직이 미용사였답니다. 어쩐지 유덕화의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직이 미용사였어요. 지금도 홍콩에는 그가 경영하는 미용실이 있어서 한국의 극성 팬들도 홍콩에 들게 되면 꼭 그 미용실을 찾는다고 하죠. 자, 유덕화가 부르는 영화 지존무상2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서울 강동구 3일동에, 상일동이네요. 이지연 씨 듣고 계십니까? 하이텔로 신석윤 씨, 경기도 구리의 전경석 씨, 맹은숙 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죠. 하이텔로 이성철 씨, 또 최종원 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존무상2 중에서 It's so good or it's 모두가 지나간 날들 들어보시죠. 走过的日子，现在剩下我多幸，如何让心声日日讲你知？从来无人明白我，唯因你给我好日子。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多少风波都愿闯，只因彼此不死的。 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不可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不必话言你多讲，只抛低自我信心的汉子。 碎了，谁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浓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 天一起不自知，分开方知根本心极痴。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思想解释当我不知，如今想倾诉讲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千亿伤心的句子。 碎了，谁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浓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 放弃根本。 生有死有义，只想解释当我不智，如今想倾诉往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沉溺伤心的句子，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沉溺伤心的句子。 유덕화는 출연하는 영화마다 아주 비극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 노래까지도 상당히 애절하네요. It's It's All Good or It's. 아까 전에 제가 모두라고 했죠? 이미 지나간 날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들 지존무상 2 중에서 주제가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유덕화 가수도 가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가수 겸업 배우는 그 외에도 양조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양조위는 먼저 배우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또 그렇다 치고요. 여자들 중에서도 가수 겸업 배우들 하면은 홍콩 스타들 중에서 매연방, 엽청문, 주혜민, 왕정문 이런 배우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배우로 먼저 출발한 경우는 엽청문입니다. 엽청문은 원래 CF 모델로 출발했었는데요. 사실 80년대에는 매연방을 제외하고는 인기 여가수가 참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엽청문이 그런대로 여가수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는 실정이죠. 타미 페이지와 듀엣곡도 발표를 하는 등 아직까지는 인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홍콩 배우들이 대만에 가서 음반을 발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활동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요. 또 작년의 경우는 막소총과 여보니, 막소총, 여보니 이 두 사람이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슈퍼스타인 임청하와 양자경이 공동주연한 영화의 주제가를 대만에서 음반 취입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가수 겸업 배우들, 이 중에서 배우로서 먼저 출발한 경우의 여가수로는 결국 엽청문이 대표주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첫 필상웅이 소개됐을 때 영어 제목은 킬러였습니다. 킬러. 주윤발이 아주 멋들어진 킬러였죠. 성냥, 성냥개비를 이 이빨,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입 맨 끝에다가 몰아가지고 막 씹었었는데 자, 이때 이 영화 첫 필상웅에서 엽청문은 맹인 연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노래 솜씨도 아주 멋들어지게 여러분께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진북동에서 이세영 씨 첫필상홍의 주제가 신청하셨죠. 엽청문이 부릅니다. 지엔쯔의 이상 취하는 일생. 在每一天，我在流连，这心漂泊，每朝每夜，多么想找到愿意相随同伴，使这心莫再漂泊。愿那一天你来临时，轻轻给我你的接受，给我知道眼眸里的人承诺的一切永没改变。即使期望 求，得到的怎会不接受？尽管想拥有，但却只能期待，始终浅醉在心里。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의 김승현 씨, 어떠세요? 지금 하늘 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별이 얼음 조각처럼 정말 반짝거리고 있으니까 친구 지수의 24살 된 생일 축하해 오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첫별상 중에서 엽청문이 부른 진수이션 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홍콩 스타들 얘기 쭉 한 시간 동안 해봤는데요. 막 손뼉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시간에 홍콩 영화 음악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제가 좀 받았었는데요. 근데 홍콩 스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나라 배우들도 배우라고 해야 될지 가수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연기력과 노래 실력을 다 갖춘 그야말로 만능 탤런트들이 많죠. 그것이 또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자, 제가 오늘 마치면서 홍콩 영화음악, 중국 영화음악 베스트 모음집 그 CD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소협은 경기도에 사는 임영영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엽서 보내주셨죠. 경기도 의왕 내손이동의 임영영씨. FM 영화음악에 많은 협객들께 시안구절을 읊어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요. 자, 제가 그 시는 시간이 없어서 못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 저희 주소나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엽서나 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이동의 전재범 학생 듣고 계시죠? 영화 제나두, 진 켈리의 올리비아 뉴튼 존이 주연한 이 영화 중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과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제나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Open your eyes and see what we have made. Can't do a miracle.